영화 사랑의 블랙홀에서 봤던 성초길 행사 기억하세요? 봄을 점치는 행사, 해마다 2월 2일에 열리는 행사죠. 올해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이 성초길 행사가 열렸는데요. 아직 잠이 덜 깬 마모시 6주 동안 더 겨울이 계속될 거라고 예언했대요. 6주요. 그리고 우리들의 입추는 춥고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입춘에 내리는 눈, 옛사람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서설이었으면 좋겠어요. 펜실바니아의 마못은 봄을 6주나 더 기다리라고 했다지만요, 우리들의 이 눈, 이 추위는 오히려 아주 가까이에 봄을 숨겨놨으니까 잘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영화 사랑의 블랙홀, 그라운드 데이의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빌 머레이, 필이 리타의 손을 잡고 오늘이 바로 내일이야 하면서 그 끝없는 하루를 탈출하면서 창문을 열었을 때 세상은 눈으로 가득 덮여 있었죠. 자, 그때 흐르던 곡 Almost Like Being in Love, 네킹 콜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입춘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이야, 세상에. 항상 입춘은요, 우리를 화들짝 놀라게 해요. 아직 우리는 겨울 속에 살고 있는데 달력에는 입춘, 그리고 방송에서는 입춘이라고 말하면 봄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 하면서 모두들 놀라거든요. 아, 저도요, 입춘이라는 사실에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동무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입춘 대길 메일이요. 아, 벌써 이 봄입니다. 봄 기운 느껴지세요? 서울 양천구 신정사동의 안청우 씨는 봄에, 예전에 봄날에 샀던 우표 이야기를 하셨어요. 편지를 써본 기억이 꽤 오래입니다. 편지는 신경 쓸 것이 꽤나 많지요. 받는 사람 생각해서 예쁜 편지지도 골라야 하고, 한 장만 보내면 너무 서운해할 테니까 이것저것 생각해서 두 장 이상 내용을 채워야 하고, 도착하는 시간 계산해서 보낼 날짜도 계산해봐야 하고, 보낼 때의 흐뭇함과 마찬가지로 받을 때의 설레임 역시 무시하기 힘든 즐거운 기분입니다. 행여 봉투를 뜯을 때 편지지까지 뜯어지지 않을까 조심조심 뜯어야 되고 맞아요. 그랬죠. 반드시 접혀있는 편지지를 펴면서 느껴지는 손맛과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느껴지는 기대감과 종이끼리 부대끼며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에 기분 좋은 소름 끼침이란 정말이지 편지가 아니면 느끼기 힘든 기분임이 분명합니다. 갑자기 편지 생각이 난 것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우표 때문이라고요. 몇 년 전 봄쯤에 하트 모양 향기가 나는 우표가 처음 나온다 해서 우체국 앞에서 기다려서 전지로 두 장씩이나 사놓은 그런 우표를 발견했다고 하셨어요. 언제부턴가 전자우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니만 그만 우표 생각은 잊고 있게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메일보다 더 간편한 전달 매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테지요. 그때가 되면 분명 이메일은 번거롭다고 해서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 테고 또 다른 감상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메일은 참 정겨웠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저리주저리 글을 올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지금 우리가 편지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을 손으로 쓰는 편지요. 언젠가 그래요. 3000년대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메일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기 전에 우리 이메일도 인터넷도 열심히 이용해서 사연들 올려주시고요. 편지도 이제 다 더 이상 편지지 안 나오고 우표 발행 이런 것들 역사 속에 사라지기 전에 좀 보내주세요. 우편번호 알려드릴게요. 150-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의 어느 씨처럼 편지로 두 번이나 썼는데 사연 읽히지 않았다고 그냥 좌절해서 안 쓰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정연우 씨 잘 읽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신청곡 들려드릴 테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사연 올리실 분들은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 오셔서 글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작은 선물도 드려요. 소니 뮤직에서 제공하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오지나 사운드트랙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들을 곡은요. 시고니 위버와 제니퍼 러브 휴잇이 그 꽃뱀 사기단 모녀로 출연했던 영화죠. The Heartbreakers 중에서 들어봅니다. 수잔나 맥콜클이 부르는 The Waters of March. É pão, é pedra, é o fim do caminho, é o resto de toco, é um pouco sozinho. A stick, a stone, it's the end of the road. It's feeling alone, it's the weight of your load. It's a sliver of glass, it's life, it's the sun. It's night, it's death, it's a knife, it's a gun. A flower that blooms, a fox in the brush. A knot in the wood, the song of the thrush. The mystery of life, the steps in the hall. The sound of the wind and the waterfall. It's the moon floating free. It's the curve of the slope. It's an ant, it's a bee. It's a reason for hope. And the riverbank sings of the waters of March. It's the promise of spring. It's the joy in your heart. Eu vi, eu show. É uma estradeira, passarinho na mão, pedra de atiradeira. É uma ave no céu, uma ave no chão. É um regato, uma fonte, um pedaço de pão. É o fundo do poço, o fim do caminho. No rosto, o desgosto, um pouco sozinho. A spear, a spike, a stake, a nail. It's a drip, it's a drop. It's the end of the tale. The dew on the leaf. In the morning light, the shot of a gun in the dead of the night. A mile, a must, a thrust, a bump. It's the will to survive. It's a jolt, it's a jump. A blueprint of a house, a body in bed, a car stuck in the mud. It's the mud, it's the mud. A fish, a flash, a fish. fish, a wing. It's a hawk, it's a dove. It's the promise of spring. And the riverbank sings of the waters of March. It's the end of despair. It's the joy in your heart. Fechando o verão e a promessa de vida no teu coração. A stick, a stone, it's the end of the road. The stump of a tree, it's a frog, it's a toad. A sigh, a breath, a walk, a run. A life, a death, the rain, the sun. And the riverbank sings of the waters of March. It's the promise of life, it's the joy in your heart. São as águas de março fechando o verão e a promessa de vida no teu coração. É pau, é pedra, é o fim do caminho. É um resto de toco, é um pouco sozinho. É pau, é pedra, é o fim do caminho. Resto de toco, pouco sozinho. Pão, pedra, fim do caminho. Resto de toco. 스케일과 감독을 한꺼번에 다. 너무 사실적인 것 같고요. 우리 민족의 비극을 그대로 나타낸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전쟁이나 뭐 이념중심보다 형과 동생 이런 면에 치중한 게 역시. 배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말 스토리만에서도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또 연기자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장동건 씨, 원빈 씨. 음악 같은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리얼리티를 강조함에 따라 전쟁신이 너무 많아갖고 이어짐이 부드럽지 못하고 그냥 좀 어색했던 부분이 참 아쉬웠긴 했는데요. 전쟁 영화 별로 없잖아요. 특히 한국 영화에서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런 선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2월의 첫 주 극장가에 새로 나온 영화들을 필름 이전용의 편집장 이지은 기자께서 그만의 눈으로 미리 보고 알려드리는 시간. 자, 먼저 한 시사회에서의 관객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어떤 영화 얘기인지 뭐 다 있네요. 네. 뭐 그 2004년에 가장 커다란 프로젝트로 기대를 받았었죠. 아, 강재규 감독의 신작인 태극기 휘날리며를 말씀하고들 계십니다. 네, 이번 주에 예. 개봉하나요? 예, 바로 이번 주 개봉입니다. 네. 네. 참 시사회를 그러면 개봉 바로 전에 한 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사회가 보통 이제 물론 다른 외화들에 비해서 한국 영화 시사회가 개봉일에 좀 바트게 잡히는 것은 관례인데요. 뭐 어떤 경우에는 마케팅의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번 경우는 후반 작업이 워낙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강재규 감독이 막 마지막까지 최고의 프린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했고 또 좀 디테일하게는 음악 작업이 조금 더뎌졌어요. 그 바람에 네. 예. 당초 개봉일로부터 대략 한 달 정도가 늦춰진 셈이고 그 한 달의 개봉일을 맞추는 데에도 프린트가 정말 직전에나 나오는 바람에 이 영화는 특히 그 월드 프리미어라고 해서 일본, 아시아, 미주 지역의 그 언론과 네. 또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이 초청이 된 한국 영화 사상으로는 첫 번째 있는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요 시사회 때까지 직전까지 대략 개봉일 한 나흘 전이죠. 이때 네.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예, 영화가 어떤가요? 예, 이 영화 참 할 말 많습니다. 네. 예, 조목조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선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지표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 작품에 이제 우리가 순제작비라는 표현을 쓰죠. 순전히 제작비에만 들어간 돈이 150억 원입니다. 그 한국 영화사상 최고의 액수고요. 네. 마케팅 비용만 2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마케팅 비용 예. 20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20억 원이면 보통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는 돈인데 그렇죠. 예. 이거 합하면 170억의 돈이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가 네. 되겠고요. 동원된 연 인원이 2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군복도 그 정도가 들어갔고 총기가 실제 총기가 대략 1천 자루 정도가 동원이 네. 됐고요. 화약이 한 6천 톤이 쓰였다고 해요. 6톤이요. 그럼요, 6톤. 뭐 대단한 예. 뭐 숫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배급 시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스크린 수가 전국 43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 역시 한국 영화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뭐 여러모로 예. 굉장히 규모는 엄청나게 그렇죠. 큰 영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펙터클이고요. 두 번째는 그 드라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강제규 감독이 가져왔던 어떤 자신의 어떤 무기들이죠. 쉬리 같은 경우에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과 액션 스릴러라고 하는 외형적인 스펙터클이 있었다면 네. 그 내면적으로는 갈라진 분단의 현실이 직접적으로 체화되는 두 커플의 이야기가 아주 그 역설적인 눈물을 줬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태극기에 역시 있습니다. 스토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시작을 하죠. 그리고 대략 한 1년여의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장동건 씨가 연기하는 진태라는 형이 있고요. 친동생인 원빈이 연기하는 진석이라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진태는 언젠가는 최고의 구두를 만들겠다는 꿈에 살며 구두닦이를 하고 또 그렇게 진석을 공부시키는 집안의 이제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진석은 고등학생이고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친구고 일종의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어떤 희망이죠. 네. 어떤 그 대학을 가서 그렇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인데 이런 형제에게 그 전쟁의 그 비운이 닥쳐오죠. 강제 징집 명령이 떨어지면서 진석이 전방으로 가는 열차에 오르게 되고 진태가 진석을 내리려 따라 올라갔다가 둘이 함께 전방 부대로 배치가 됩니다. 여기서 진태는 자신이 무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으면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대대장의 약속을 받게 되고요. 이 약속을 자신이 이행하기 위해서 네. 점점점 전투에 앞장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석은 형이 처음에 왜 그러나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갈등에 휩싸이죠. 그 갈등은 형이 다만 자신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전쟁광이 되어가고 네.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중반부는 진태가 점점점 이 살인기계처럼 미쳐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네. 마지막에는 다시 형제가 회복되며 어떤 대단원의 어떤 감정적인 회오리를 마감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펙타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영화는 2시간 20여 분에 이르는 러닝타임 내내 전투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 전투 장면들은 대략 한국 영화의 일지를 따라가듯이 이어집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시작한 영화는 점점점 북진을 하다가 신의주 근방에서 중공군에게 다시 떠밀려 내려오고 다시 서울까지 후퇴하는 그 여정을 진태 진석이 속한 소대의 어떤 그 여정을 통해서 다시 재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예컨대 낙동강 전투씬에서 처음에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포탄 전투씬이 나오는데요. 그 포탄 전투씬이 바로 카메라 앞에서 폭탄을 터트려요. 터트리고 그 파편이 날아가는 모습을 그 이미지 쉐이커라고 하는 특별히 고안된 기구가 있습니다. 요번에 네. 이미지 쉐이커가 뭐냐면 보통 이제 헐리우드 전쟁 영화들을 보면은 그 포탄이 터지고 총격전이 일어날 때 이제 카메라가 막 흔들리는 그 광경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막 흔들리면서 박진감 넘치게 그 표현되는 장면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그 핸드헬드 카메라와 함께 연동되는 어떤 그 카메라 흔들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와 그 다음에 이제 총 전문적인 용어로 개각도 촬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각도 예, 촬영? 예, 개각도요. 예. 각도를 연다는 뜻이에요. 네. 카메라 조리개 각도를 조율함으로써 우리가 보통 영사 그 시스템이 초당 24프레임이 찍히고 초당 24프레임이 영사가 되는 것이 지금 영화의 어떤 그 시스템인데요. 네. 이 개각도 촬영을 통해서 이 프레임 수를 조금 낮추게 되면 움직임은 약간 툭툭툭 끊기는 느낌이 들지만 훨씬 더 박진감 넘치게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이 개각도 촬영의 대표적인 장면이 글래디에이터의 초반에 나왔던 게르마니아 전투 장면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무사에서 김성수 감독이 이것을 한번 제대로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는 헐리우드 영화의 그런 그 카메라 흔들림 보정 장치를 우리식으로 고안한 이미지 쉐이커라는 기구와 그다음에 개각도 촬영을 적절히 혼합하면서 또 사실적인 어떤 스펙타클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전쟁 영화 하면은 뭐 폭탄 터지면 이제 불기둥이 쾅 솟고 네. 그다음에 이제 총소리 빵빵빵빵빵 소리 나고 그다음에 연기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예로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번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떠올려 보시면 그 수륙 양용 장갑차의 그 해치가 열리는 순간 그 독일군 진지에서 날아온 총알들이 거의 푹푹푹푹 소리만 나면서 이렇게 사람 몸에 박히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적인 충격이라고 해요. 저도 가본 적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가장 사실적이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재규 감독과 홍경표 촬영 감독은 제대로 고안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의 전투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마지막 전투 씬에 가서는 폭격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폭격기들은 전부 다 CG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정말 놀라울 정도의 기술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터에서 그 보여지는 뭐랄까요 정말 검은 그을음과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둠들 그 다음에 뭐 대기가 거의 뭐 파란 하늘이 없을 정도의 아주 그 작은 분진들로 이루어진 전장의 그 아주 그 사실적인 공포감들이 이 스펙타클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펙타클은 한 두 가지 점에서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영화가 보여주는 몹신입니다. 몹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군중신을 예. 표현하는데요. 이 영화가 되게 몹신이 세 군데 정도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중공군의 남진입니다. 그 장면이 모르겠습니다.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10만 명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네. 중공군이 정말 10만 명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의 엄청난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피난 행렬 장면이 네. 또 있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깃발 부대라고 통칭되는 이 북한군이 능선을 넘어서 내려오는 장면에서의 또 한 번의 몹신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몹신은 다만 여러 명이 동원됐다는 의미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몹신 자체가 주는 어떤 뭐랄까 몹신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중공군이 넘어오는 장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이상의 감동을 느꼈다는 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스펙타클이 이미지와 어떤 식으로 만나서 내러티브가 가질 수 있는 힘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태극기는 증명해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스펙타클은 바로 배우들의 얼굴과 전장의 네. 조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장동건과 원빈이라는 통칭 꽃미남이라고 말해지는 스타들이 한국전쟁 한복판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묘한 어떤 역설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절대로 사실적으로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의 전장들은 그 자체로 마치 배우들 같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공간과 그 대기와 그 소음과 죽음들 자체가 이 영화에서는 배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배우들의 얼굴과 실제 배우들의 얼굴이 묘하게 스펙타클처럼 엮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영화의 성공적인 스펙타클을 완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이번 주에 개봉하는 태극기를 휘날리며 지금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과연 영화의 드라마보다는 스펙타클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영화는 사실 스펙타클이 영화의 80%를 차지하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먼저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할까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50년대의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울려 퍼지던 곡이 있습니다. 정말 옛날 노래예요. 박향님이 부르는 오빠는 풍각쟁이. 반찬 밥에서 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어 어이집 콩나물면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내 편지 남 몰래 보는 건 날 지려. 명치다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심부름 시킬 때면 엉뚱땡하고. 오빠는 핑계대니 오빠는 안달대니 오빠는 초집쟁이야. 옛날 노래를 또 들으니까 괜찮아요. 네. 오빠는 풍각쟁이.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 중에서 박향님이 부른 그 50년대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올려 퍼지던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또 영화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했기 때문에 할 이야기도 더 많지 않나 네.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 영화의 그 엄청난 스펙타클에 대해서 스펙타클 그 자체가 그 어떤 그 영화의 내용을 다 말해주는 네. 혹은 내용을 압도하는 힘이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 이제 그 드라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 중에 잠깐 여담 한마디만 네. 조금 전에 태극기를 휘말리며라고 발음을 하셨죠. 네. 근데 그게 사실 그동안에 그 충무로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예. 처음에 태극기를 휘날리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무모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그 다음부터 별명이 태극기 휘말리며가 됐었어요. 아. 니네 이제 휘말린다라고 얘기했다가 네. 최근에 이제 배급 규모가 140여 개로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극장가를 압도한다고 해서 태극기 휘감기며라고 휘감기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담이고요. 자 드라마 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그 드라마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한국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국전쟁 전사의 집대성입니다. 네. 영화의 첫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까지 단 한순간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형제가 전쟁의 비운에 휘말린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 한국전쟁 드라마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전쟁광이 되어가는 형과 가족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모습들도 많이 보아왔고요. 남겨둔 어머니와 애인, 또 아주 비극적인 죽음, 또 전쟁 속에서 미치광이로 돌변해가는 것과 가족의 진심, 이런 모든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이 남한과 북한이 대치된 상황에서 결국 하나의 인간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운명,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나갑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인가는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화가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형 블록버스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타클한 면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할 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라이언 일병구하기의 드라마 구조나 스펙타클을 표현하는 기술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고요. 네. 또 합천 세트에서 진행된 평양시가지 전투는 제작진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스탠리 큐브릭의 풀메탈 자켓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혹자는 폭격기 전투 장면이 진주만에서 나왔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전쟁 장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헐리우드의 전쟁 장르의 공식들을 아직까지는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 영화가 수십 년 전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방식은 여전히 헐리우드적인 것인 동시에 한국 사회적인 어떤 전형적인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형제애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면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 때문에 이 영화는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갖춰야 할 스펙타클과 드라마라는 양쪽 면에 있어서 재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드라마적인 면으로 조금 더 얘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영화가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돌아보는 한국전쟁은 마치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여전히 노스텔지아이자 향수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의 많은 전투신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톤과 시선은 전혀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네. 낭만적인 시각이라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아주 지나치게 극도의 감상주의에 네.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태와 진석 형제가 나누는 형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전쟁의 국면들이 전체적으로 집대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장르적으로 완결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영화가 사실주의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가 영화가 전쟁을 건드리고 영화가 전쟁 속의 인간을 건드리는 하나의 아이콘들 그런 여러 개의 방식들 속으로 어떤 사실적인 전쟁을 끌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것을 감상주의로 덧립힘으로 해서 지극히 낭만적인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 그것이 결국은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사실 스펙타클이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관객들 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눈물일 겁니다. 예. 마치 쉬리가 어느 정도 이상의 관객선을 넘어선 다음부터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은 말씀드렸던 그 커플의 아이러니컬한 사랑이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예컨대 3,400만까지 가는 데는 스펙타클 힘을 발휘한다면 500만, 600만까지 가는 데에는 바로 그 눈물이 자극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어떤 면에서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블록버스터로서의 또 이렇게 대규모 제작비와 또 막대한 어떤 실험이 동원된 프로젝트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를 한 번쯤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해볼 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의 두 번째 이야기거리가 되겠는데요. 네. 일단 전제로 해야 될 것은 두 영화 모두 철저하게 대중상업 영화의 네. 틀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미도 물론 감춰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실화 왜곡 논란 엄청나게 일고 있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행했던 그런 만행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영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제작진이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에서 어떤 점을 대중상업영화의 코드로 만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무의식을 건드렸는가 하는 영화적인 틀 안에서 이야기해야만 되고요. 마찬가지로 태극기 휘날리며 역시 한국전쟁의 비극과 전쟁이 어떻게 인간을 피폐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시점은 아닙니다. 그것이 2004년 벽두에 한국 최고의 대중영화에서 어떻게 상업적인 코드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목해봐야 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자,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면은 가장 커다란 변별점을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실미도가 이야기의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태극기 휘날리면은 이야기의 상투성을 가지고 있다는 네.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의 완성도와는 완전히 별개로 실미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감춰진 역사의 베일을 폭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야기 전개는 물론 상투적으로 흘러갑니다만 이야기의 전제 자체가 그리고 그 소재 자체가 의외의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태극기 휘날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의외성이 존재하지 않는 네.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기대감이라기보다 그 예상 자체를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가는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거대한 하나의 멜로 드라마입니다. 자, 의외의 드라마와 멜로 드라마.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소재를 까발려주는 이 두 편의 영화가 어느 쪽이 더 사람들의 무의식을 자극할 것인지 태극기 휘날림의 개봉이 상영이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은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 사회에 있어서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지평이기도 합니다. 과연 대중들은 정치적인 현실들, 정치적인 소재들이 새로운 상업영화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어떤 소재주의의 지평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볼거리를 충족시켜주는 가운데 그들의 무의식을 편안하게 잠재워줄 수 있는 상투적인 공식들에 더 안주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 변별점이 이 두 편에 서로 바톤을 넘기고 있는 이 영화들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스타일의 면인데요. 그 제가 실미도 말씀드릴 때 얼핏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실미도 굉장히 촌스러운 영화입니다. 그리고 네. 실미도가 촌스럽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 스타일은 현대 영화에 있어서 이야기의 내러티브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떤 장면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편집을 하고 클로즈업과 롱샷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은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보다 더 강하게 관객들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타일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실미도는 현재 한국 영화 최고 기록을 세운 상태입니다. 자, 반면에 태극기 휘날리면은 스타일이 넘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블록버스터의 관행들을 답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전쟁 장르, 전쟁 드라마 그 안에서 피는 어떤 휴먼 드라마들이 갖춰져야 할 형식상의 스타일들을 모조리 갖추고 있는 영화입니다. 드라마가 없는 대신 형식 이야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타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현대 영화의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미도보다 더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역시 주목해봐야 됩니다. 영화 한 편이 개봉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어떤 주목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다른 영화들은 이번 주에 거의 개봉을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 뒤로 물러나는 이 상황이 저는 이 상황도 한 번쯤 우리가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되돌아봐야 되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네? 한국 영화가 이제 그 점유율 50%대를 육박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영화가 올라선 것은 좋은데 그거 외에는 또 할리우드 영화뿐입니다. 한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가 양분하고 있는 한국 영화 시장의 조금 기형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국형 블록버스터라는 이런 영화들이 전면적으로 영화 내적인 측면, 그리고 영화 외적인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자,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오늘 태극기 휘날리며 이 한 편을 가지고 전반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은 기자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풍성한 작고 큰 영화들을 아주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troublesome heart. Don't nobody know my trouble but God. Don't nobody know my trouble but God. God. 네, 바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베이직, 존 맥티어넌 감독의 액션 스릴러입니다. 이 베이직 중에서 모비가 부른 Natural Blues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해볼 만한 그런 하나의 조그만 영화 회고전이 열리는데요. 제일 감독 최양일 감독의 회고전입니다. 2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열리는데요. 최양일 감독 하면 제일 한국인 이런 태생적인 어떤 마이너리티에 대한 의식을 영화 속에 반영하는 그런 감독이죠. 어떤 하드보일드한 그런 영화 속에서 또 번뜩이는 블랙 코미디, 이게 바로 그 감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최양일 감독의 작품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데뷔작인 10층의 모기부터 최근작 형무소 안에서까지 10편을 상영합니다. 아, 자,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작품이 한 편이 있죠. 최양일 감독의 영화로. 바로 개달리다인데요. 이 개달리다의 엔딩곡 들어보겠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구준엽의 래핑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Things Change. 사람은 지켜야만 하는 것과 우리 모두가 똑같을 순 없겠지만 이들의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바보가 되겠지. Some stay up, some stay down. It's the same old story, it's a world around. Some get the house and some get the car, but a whole lot of people never get that far. 이 노래는 이제 외로운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노래처럼 들리죠. 브리지 존스의 다이어리 중에서는 르네젤리거, 정말 32살의 노처녀가 자신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울부짖듯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지만요. 이 노래에 공감한 것은 비단 그런 노처녀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진 씨가 저는 23살 꽃다운 나이이지만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철행하게 앉아있는 그녀가 꼭 저 같아서 그래서 슬펐습니다 하셨죠. 경기 안양시의 유지호 씨, 지금처럼 밤을 지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곡 띄워달라고 하셨어요. 제이미 오닐이 부르는 All by myself, 브리지 존스의 일기의 주제가 같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홍혜주 씨는 얼핏 들으면 오빠 만세처럼 들리는 그 곡 신청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거 그 제목이 바로 All by myself 였어요. 자, 그 FM 영화 음악적인 인간형이 한 명 계시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울산 남구의 김상민 씨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FM 영화 음악형 인간이라고요. 울산의 권기룡 씨를 가리켜서요. 라디오를 습관처럼 듣는 소년이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는 시간이 12시에서 2시 사이. 새벽이 아니라요. 오후 12시요. 낮 12시에서 2시 사이고 저녁 8시쯤에 또 자고 그러다가 다시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방학 숙제를 하고 매일 이 생활이 반복되니까 학교 갈 때 피곤해서 공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따끔한 소리 한마디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잠자는 습관을 고쳐달라고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저한테 따끔한 소리 안 들으면 돼요. 제 방송을 안 들으시면 바로 그 습관이 고쳐지는데 저는요 옛날부터 누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혹은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 그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를 움직이는 힘이 안 돼요. 진짜 나를 움직이는 힘은 내가 나한테 채찍질하고 혹은 칭찬하고 혹은 나무라는 그런 소리예요. 뭐 권기룡 소녀는 학생은 벌써 따끔한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보면 다 됐어요. 잠자는 습관이 이제 곧 고쳐지겠네요. 아, 얼마 남지 않은 방학 아주 즐기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소년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소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 우리 같이 들어봐요. Beyond Silence 중에서 니키 라이저의 영화 음악입니다. Ice Dance. 서서히 전국 곳곳에 내린 입춘을 막 마무리하면서 입춘 밤을 마무리하면서 듣기에 참 좋은 곡이죠. 아이스댄스와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